H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것들. 오늘의 날씨, 칼바람이 너무해.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어제 2023 한국야구 코리아 시리즈에 마침표를 찍은 LG 트윈스의 통합 우승 장면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생방송으로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끝내는 마지막 공이 날아갔고 그 공을 수비수가 잡아내는 순간 환호하는 팬들의 모습을 보니 괜히 뭉클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엄청 기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 팬의 모습에 울컥하기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상황만 놓고 보면 그저 하나의 스포츠팀이 승리한 것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그렇게나 큰 감정을 토해내는 것을 보면 참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런 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의 형태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날저기에는 제가 발견한 사랑의 모습들을 공유해보려 해요. 추운 날 우리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간직하자고요. 이문세의 조조아림. 사실 이번 날저기 주제가 쉽지 않아서 제 중마고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만큼이나 낭만에 죽고 낭만에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얘들아, 사랑이란 뭐라고 생각해? 제 뜬금없는 질문에도 사랑은 뭘까? 라며 감성 모드에 돌입하는 게 꽤나 웃겼답니다. 다들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제 친구 K양이 말을 꺼냈어요. K양은 사랑이란 상대를 위해 비효율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예를 들어 빼빼로데이 날 그냥 편의점에 파는 완성도 높은 시판 제품을 사서 선물하면 되는 걸 굳이 초콜릿 따로, 막대과자 따로 사고 또 초콜릿을 녹이고 바르고 꾸미고 포장하는 귀찮은 일을 하는 걸 보면 그런 게 꼭 사랑 같다나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또 다른 친구 디양은 이렇게 거들었어요. 아, 내가 귤 좋아하면 귤 농장 차리겠다고 하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지?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와, 그건 진짜 사랑 아니면 못할 일이네요. 그쵸? 존 레전드의 All of Me. What would I do without your smart mouth? Drawing me in and you kicking me out. You've got my head spinning, no kidding. I can't pin you down. What's going on in that beautiful mind? I'm on your magical mystery ride. And I'm so dizzy, don't know what hit me, but I'll be alright. My head's underwater, but I'm breathing fine. You're crazy and I'm out of my mind. Cause all of me loves all of you. Love your curves and all your edges, all your perfect imperfections. Give your all to me, I'll give my all to you. You're my end and my beginning, even when I lose I'm winning. Cause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Oh,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Even when you're crying, you're beautiful too. The world is beating you down. I'm around through every mood. You're my downfall, you're my muse, my worst distraction, my rhythm and blues. I can't stop singing, it's ringing in my head for you. My head's underwater, but I'm breathing fine.저의 또 다른 친구 엘량도 이 토이에 동참해줬는데요. 엘량은 개인이 신경 쓰는 것의 범위가 넓어질 때 사랑이라고 느낀대요. 제가 무슨 말이냐 물으니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번에 가족이랑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직장에서 딸인 내 나이 또래 직원들을 보면 괜히 잘해주게 된다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젊은 직원들에게 베풀면 나도 어디선가 다른 어른들이 그만큼의 친절을 베풀어줄 거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내 생각이 나서 자꾸만 잘해주게 된대. 엘량의 어머니에게 그만한 딸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딸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또래의 친구들까지 신경 쓰고 잘해주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랑을 느꼈대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세상이 더 넓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평소엔 안 보이던 것들도 잘 보이게 되고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백예린의 지켜줄게.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사랑을 느끼냐고요? 저는 낙엽이 떨어지고 은행 열매가 떨어지는 계절이 오면 사랑을 느끼는데요. 단순한 풍경 때문이냐고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을 아침에 길을 걷다 보면 가지런히 옆으로 치워져 있는 낙엽들, 그리고 누군가 실수로 밟지 않게 쓸어 담아둔 은행 열매들이 보이는데요.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길을 쓸어주고 있구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출퇴근길을 신경 써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류애가 충전되는 것 같아요. 그 누군가가 환경미화원일지, 경비원일지, 아니면 일반 시민일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를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 서로를 보살피고 도와주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 미워하는 마음보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해요. 참, 내일이 순날이네요. 이 날저기를 주우신 수험생분들의 행운을 빕니다. 그럼 감기 조심하라는 말씀 남기면서 오늘의 날저기도 덮을게요. 오늘의 목소리는 박예린, 음향은 김태환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하지민 쌤.